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 금요일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우화 중에서 다섯 손가락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손가락이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내가 엄지니까 최고야. 둘째 손가락이 이해질세라 자랑을 하죠.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되지. 셋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을 쳐다보면서 으스댔습니다. 야야, 하지만 나란히 놓고 키를 재봐.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다고. 넷째 손가락은 잘난 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서약할 때 내 손가락 사용되는 거 알지? 손가락들은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내놓았지만 마지막 남은 다섯째 손가락은 내놓을 자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히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바보야. 그리고 온전한 손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함께할까요? 토기장이.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잊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비췄단다 나는 너의 도끼장이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 식품 검색창에 옥반 식품 1577-3150 한국지엔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경차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노을이 지고 비가 내려서 전화를 건다. 우산을 내린 이유는 이 빗소리까지 들려주고 싶어서. 여보세요? 비가 와도 방수가 되는 갤럭시 S7. 당신의 푸르른 순간 그 곁에 함께. 삼성 갤럭시 S7. 촉촉함만으로 15년 후에도 어려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보습을 넘어 탄력을 채워야 할 때. SK2 동안 솔루션. 피부의 모든 각도를 촘촘하게. 더 어려 보이는 피부, 전 자신 있어요. SK2 RNA 파워크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울었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울었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에 좋은 대두를 갈아 반죽해 5분에 구운 영양간식 소이조이와 수학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새로운 수학 학습법 횡단수학의 태블릿 BC를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뜰 안에 협찬해 주시는 분의 영어 수강권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카톡으로 영어, 영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직접 접속하시면 영어 수강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영어, 영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오전 11시까지만 오전 11시까지만 접수받습니다. 길 가는 것 사랑이 뜨란 뜨란 사랑방. 뜨란 사랑방 오늘 이 시간에는 극동방송 극동갤러리에서 마련이 되고 있죠. 정두옥 사모님의 개인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반짝인 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시 만나보는 시간, 사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를 하고 있는 작가 정두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반짝인 데이입니다. 반짝인 데이. 이게 써 있어서 참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했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개인전할 땐 주로 사람의 그 이름을 걸고 많이 하는데, 예, 예. 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좀 주제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요. 매번 이번에는 이 반짝인 데이라는 건 약간 사투리 느낌이 나는, 네, 컹글리시. 네, 그러니까 영어랑 합쳐진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윙클링 데이 해가지고요. 좀 그림들이 제가 다 좀 반짝거려요. 네네. 그래서 뭐 해피 버스데이 이런 느낌도 나고, 또 사투리로 아 반짝인 데이 뭐 이렇게. 네. 반짝인 데이.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라든지 큐빅이라든지 진주, 뭐 원석, 메탈 같은 그런 오브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동방 박사들이 반짝이는 별을 보고 따라가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죠. 그래서 이 반짝인다는 것은 아주 소망적이고 축복의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보석이 반짝이기 때문에 또 아름답고 귀하죠.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이 보석이 되어서 반짝거릴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예, 제 작품이 그런 소망을 주는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반짝인 데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현재 작가로 활동하시고 또 개척교회 사모로 지금 계시잖아요. 예. 사모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또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예. 제가 약 13년 전에 제 남편이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네, 목동에 있던 제 화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화실에서요? 예. 오, 네. 그래서 화실이랑 그림이 가득 차 있고, 예, 예. 네. 막 이재리랑 막 정신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그림을 지도하고 제 작품을 하는 화실이고, 주말에는 교회로 변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개척 멤버들이 이제 우리 뭐 제가 봉사활동했던, 예, 척수장애인 몇 분하고, 봉사하신, 네, 분들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제 개척 멤버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막 이재리랑 다 치우고. 다 치우고. 예. 강대상 꺼내고, 의자 배열하고, 또 물감으로 더러워진 테이블을, 네, 에다 천을 다 씌우고, 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토요일에 정말 바쁜 날이었겠군요. 네. 네. 근데 참, 정말 아주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네. 예, 참 초라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너무너무 뜨겁고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년 후에, 네, 예, 저희가 이제 지금의 장소인 낙성대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이제 화실이랑 완전히 분리된 거고요.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부엌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또 많이 늘어서 이렇게 주일날 막 잔치하는 것처럼 복작복작, 네, 복작복작거리죠.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개척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대고, 네, 예, 또 사람이 귀하잖아요, 개척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참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장애인 분들하고, 예,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다문화 가정을 섬기게 되어서, 예, 예, 다문화 가정들이 한 6가정이 있고, 청년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참 다양하게 있어요. 작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참 교회가 개척교회를 직원 굉장히 다양하다. 네. 너무 부류가 다양한 부류들이 계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되게 힘찹고 활기차게 가정 아주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군요. 네. 네, 근데 교회 이름이 참 예쁘네요. 질그릇 교회. 누가 네. 지으셨습니까? 이거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군대에 가서 예. 예, 군 복무 중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 남편이 이제 그때 전도사로 일할 때인데 네. 아,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이름을 질그릇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네. 예,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네. 그 말씀으로 이 질그릇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개척교회 또 사모님으로서 또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좀 바쁘실 텐데 언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요. 네.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모의 일이 거의 뭐 정말 슈퍼우먼에 가까운 일들이 많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작을 하지는 못하지만 네. 시간 쪼개는 거에 제가 아주 명수거든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작품을 합니다. 그래서 감이 딱 올 때 그때는 좀 작품을 집중하죠. 네, 그래서 제 작품의 영감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소재를 떠오르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작품들이 참 많은데 정말 계속 시간을 좀 잘 쪼개보려고 예. 해요. 그러시군요.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 이 그림을 좀 접하게 되셨는지요?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빨래줄에 빨래를 그리더래요. 빨래줄에 널려있는 빨래를 그리고 그리고 라디오를 그리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서 얘가 그림에 관심이 많구나 해서 어릴 때부터 미술 실기 대회도 많이 나가고 또 상도 받고 이러면서 아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델터이다. 그러면 저는 꼭 유명한 화가가 델터이다.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근데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노래한 대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모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네. 사모의 길은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길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인도함을 받고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신 전도사님으로 오셨죠. 남편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금식 기도도 하고 무슨 작정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유학이 아닌 결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네. 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또 어떤 주제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주제는 이제 제가 뭐 레퍼토리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노래할 때 잘 하는 레퍼토리가 있듯이 저도 잘 쓰는 레퍼토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좋은 밭, 좋은 씨앗.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밭 중에 옥토밭, 그것을 주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나무. 나무. 예, 예. 네. 나무는 주로 찬양하는 나무로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또 꽃병. 예. 예. 꽃병은 그 성도를 상징해요. 예. 그 아름다운 꽃병에 아름다운 꽃을 담은 모습. 예. 그것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예. 의인화시켜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십자가. 십자가. 예,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네.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시가 되죠? 예, 11월 24일까지 전시를 하고 25일 날 철수합니다. 네.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반짝인 데이. 네, 오늘 이 시간에 질그릇교회 정두옥 사모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그 여러 작품을 많이 또 작업을 하실 텐데 작가로서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예, 전시회를 할 때면 이제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볼 때 이렇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미있어하기도 하고 막 그 앞에 또 막 사진을 또 찍고 하더라고요. 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좀 눈을 쉬게 해주고 싶고 예.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잠시 좀 그 스트레스를 날리고 머리가 좀 쉼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미술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 FEBC 응접실 질그릇교회 정두옥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자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뜰한 사랑방. 지금까지 반짝인 데이 개인전을 열고 계시는 정두옥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 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우리 부부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의 박성덕 원장, 지가원 이희범 원장을 강사로 11월 26일 1박 2일 부부회복 캠프를 진행합니다. 문의 02482-6300, 482-6300번으로 전화주세요. 부부엔 가족테라피 상담연구소.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나 아니야.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원인은 특이한 히터 냄새. 피브리즈 차량용으로 상쾌하게. 자기 제거. 피브리즈 차량용. 낮에는 바람이 빗고 시간이 그려낸 신비로운 미술관으로. 밤에는 화려한 빛이 춤추는 지상 최대 공연장으로. 같은 하늘 두 개의 세계. 라스베이거스. 대한항공 인천 라스베이거스 주사회 직항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저물렵 바다 낚시에선 빈손이어도 좋다. 하루를 마친 해의 뒷모습과 바다의 얼굴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어두워도 선명하게 찍히는 갤럭시 S7. 당신의 푸르른 순간 그 곁에 함께. 삼성 갤럭시 S7. 네, 오늘 사랑의 뜰 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중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뜰 안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뜰 안에 협찬으로 또 섬겨주시는 분들인데요. 오전 11시까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으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접속하신 분에 한해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접속하시면 바로 영어 수강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찬송 12곡 앨범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백두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